deve do nemam kup da u. I'm gonna go.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마음 몰라주네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만하면 아 할 텐데 내 마음 몰라주네 그대 만날 때 나는 모른 척했지 나도 몰라 그렇다고 왜 나도 몰라보나 몰라보나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만하면 알 텐데 내 마음 몰라주네 그만하면 아 할 텐데 내 마음 몰라주네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내 눈이 가는 곳에 떠오른 그 모습 헤어난 그 사람인가 시켜봐도 보고 싶어